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저국통일 방침을 지지해서 정연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회장을 비롯한 정연중앙단체 책임 일꾼들이 17일 담화들을 발표했습니다.